유엔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제61회차 회의가 13일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제4차 세계 여성대회와 제23차 유엔 총회 특별회의 의결과 리행에 관한 문제 토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대표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 여성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용례와 존엄을 가지고 국가 사회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강제 음식이 조선 여성들을 요괴 납치하여 전장에 끌고 다니며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전례 없는 특대용 반일련 범죄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일본 정부가 모든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6년 3월 유엔 본부에서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60차 회의가 끝나자마자 4월 초 남조선 당국은 중국 절강성에서 100주에 10여 명의 우리 공화국 국민 처녀들을 누구도 모르게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는 반일륜 범죄를 감행했으며 2011년에 속아서 남조선에 끌려간 김리온이 여성의 귀국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와 전체 유엔 성원국들이 남조선 당국의 집단 유인 납치와 강제 옥류 행위를 난폭한 여성 인권 유린, 반일륜 범죄,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탄하고 납치된 처녀들과 김리온이 여성이 지체 없이 조국으로 송환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